정부는 어제 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느 베스트셀러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심각한 당신에게, 그래서 부쩍 히스테릭해진 당신에게 다음 문장을 처방합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심각해질 필요 없잖아. 아직 입에 잘 붙지는 않지만, 그리고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서 후회가 될 때, 약간은 무심한 듯, 그리고 약간은 시크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구를 구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심각해질 필요 없잖아. 어떠세요? 너무 건방져 보이나요? 근데 적어도 남들이 다 하는 힘내 잘 될 거야 뭐 이런 상투적인 말보단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2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수라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이 노래 아직도 제 컬러링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했는데 진짜 가사가 너무 뭐랄까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너무 슬프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제 컬러링입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에 나오는 천금 같았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천금을 찾아본 적도 있었어요. 천금은 뭐 금전적인 걸 표현하죠. 뭐 내게는 천금 같았던, 뭐 나한텐 그렇게 소중했던 너인데, 우리의 기억인데, 뭐 그런 가사였습니다. 9568님 쫑디 말실수해서 지금 혼자 또 심각해져 있죠.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지구를 구하는 일도 아닌데 심각해지지 마요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게 내가 잘했으면 적어도 나는 구할 수 있었는데 지구는 못 구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저는 내가 잘했으면 뭐 나는 구했을 텐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려나? 임정민님, 오늘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괜히 심각하고 우울했는데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하셨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은 뭔가 시크하면서 무심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정말 걱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자책하고 있어?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이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시는데요. 좋은 노래로 힐링시켜드리겠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박소연님, 오늘 컨디션 좋은가요, 쫑디? 목소리가 제일 발랄해요. 유일하게 여자 게스트가 나오는 날이라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 글쎄, 나 목요일날 되게 컨디션 좋은 것 같네요. 그렇네, 왜 그러지? 목요일날 좀 잠을 많이 잘 수 있는 스케줄인가? 어제 좀 연습하느라 많이 피곤했었는데요. 오늘도 연습하긴 했는데 좀 자서, 낮에 좀 자서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밤 Vedas to receive money chip in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멀지 않은 여정이지만 쓰는 언어가 달라서일까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드리드에서의 첫날 저녁, 어디로 가볼지 고민하다가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부터 가볼 곳은 로얄 팰러스 오브 아랑헤즈, 짧게 아랑헤즈 궁전이라고 불립니다. 아랑헤즈 마을에 지어져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마드리드 시내에서 기차를 타고 아랑헤즈역에 내리면 16세기 세워진 이 궁전을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랑헤즈 궁전. 그 중에는 스페인의 유명 작곡가 호아퀸 호드리고도 있었습니다. 이 궁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첫눈에 반한 그는 곧바로 곡을 하나 써서 발표했는데요.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곡이 콘시에르토 드 아랑헤즈, 우리말로는 아랑헤즈 협주곡. 오늘은 미국 출신 뮤지션 허브 알퍼트의 리메이크로 들어봅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허브 알퍼트의 아랑회즈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곡 되게 귀에 익죠? 트럼펫 소리인가요? 색소폰 소리인가요? 관악기가 상당히 익숙한 곡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음악과는 또 후렴구에 베이스가 함께하면서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네요. 이유선님, 이 노래 들으니 왠지 말 타는 느낌이에요. 신나네요 하셨습니다. 왠지 서부의 총잡이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서 들을 것 같습니다. 김숙현님, 이 코너에서 소개된 노래 중에 오늘이 가장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곡이 원곡은 스페인 작곡가고 또 지금 들으신 버전은 미국 출신 뮤지션이어서 더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악기 구성이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 EP도 나오고요. 뭐 중간에는 박수 소리도 나오고 좋네요 노래. 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107님, 저 오늘 결혼식 올렸어요. 첫날 밤인데 푸른밤 들어야 한다고 남편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내기를 했는데요. 만약 종현 DJ가 사연 읽어주시면 내일 남편이 한우 사주신대요. 제가 한우를 먹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한우 드십니다. 이거 드렸어요. 아, 오늘 결혼 올리셨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이 12시 2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네, 푸른밤을 들으시면서 그냥 BG로 틀어놓으시면서 뭐 와인도 한잔 하시고요. 좋은 이야기 나누시고 미래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은 꼭 1등급 한우로 내일 사주시고요. 정혜진님, 재무설계사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인데요. 이제 9일밖에 안 남아서 그 전까지 푸른밤과 새벽을 함께 할 겁니다. 힘주세요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라고 하시는데 힘드릴게요. 힘을 일단 드리고요. 야, 화이팅! 근데 그 전까지 푸른밤 새벽을 함께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엔 안 들어주실 건가요? 그 이후에도 같이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내일도 모레도 같이 해요. 서예은님, 남자친구가 이 시간에도 일을 하는 중이에요. 너무 안쓰럽죠. 라디오 들으면서 밤샘 야근하고 있을 텐데 사랑한다고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네, 방송에서 이렇게 사심 고백 네 해드리겠습니다. 서예은님, 남자친구분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전해주라고 하시네요. 우리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PD님, 작가님들 다 함께 네 이렇게 메신저가 되네요. 사랑의 메신저. 김민지님, 저 좀 위로해주세요. 오늘 주민등록 사진 찍었는데 한 5년은 늙게 나왔어요. 다시 찍어야겠죠? 오늘 하루 종일 사진 때문에 기분 안 좋은데 고독시 클럽으로 힐링할래요 하셨습니다. 사진 5년 늙게 나왔다고요? 그럼 5년 전 사진 쓰면 되잖아요. 그냥 5년 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신청하세요. 장난이고요. 아이고, 사진 다시 찍으면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고독시 클럽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인씨 오시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6548님, 퇴근이 늦어져서 처음 들었는데 혹시 샤이니 종현씨인가요? 궁금해서 잠깐 차도 세워서 문자 보내요. 요즘 우울할 때마다 끝사랑 봐서 팬되었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샤이니 종현 맞고요. 끝사랑 이게 또 저랑 저희 멤버 키군이랑 같이 그 코너 개그 콘서트 코너를 따라한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셨나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샤이니를 알아가셨군요. 음악도 들어주시고요. 푸른밤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까지 세워주셨다니 더 감사하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메이트의 난 너를 사랑해 들을게요. 김주영님의 신청곡입니다. 기대하지 않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메이트의 난 너를 사랑해 듣고 오셨습니다. 보컬이 정준일 씨죠. 저희 뭐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야, 그때 뭐 이야기 나눌 때는 상당히 경박한 웃음소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더니 또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또 감동을 주시네요. 언제 들어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선물 갈게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입니다. DCF 대명 문화공장 비발디 파크홀 1관에서 공연될 뮤지컬 글루미데이에 초대합니다. 푸른밤 가족들은 3월 6일 8시 공연 보실 거고요. 영화 엔들레스 러브 시사회에도 초대할게요. 3월 5일 저녁 8시 롯데시네마 용산에서 열릴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0598님, 나인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은 또 어떤 선곡과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설레요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올게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라는 작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근데 참기만 한다고 외로움이 견뎌지나요? 가끔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도 만나보고 밤새 춤추러 다니며 해 뜰 때까지 놀아도 봐야죠. 하지만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건요, 이분이 노래로 극약 처방을 해주실 겁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합니다. 구독시 클럽. 네, 원래 고수들은요 클럽 안 갑니다. 내 방을 클럽으로 만들어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방을 클럽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고독시 클럽. 네, 함께할 분은요 선곡을 만병통치약으로 해오시는 분이죠. 약사님이세요. 네. 신기한 돌팔이 약사님. 디어클라우드의 나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네, 저번 주엔 개미지옥이었는데 나인 씨였는데. 야. 신기한 돌팔이 약사님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산티나는데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개미지옥도 괜찮지 않았나요? 개미지옥. 괜찮죠. 여자 중에 여자 나인 씨. 그렇죠. 여자 개미지옥 나인입니다. 네. 오늘은 신기한 돌팔이 약사님으로 그만큼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 그래요? 선곡을 너무 잘해오시니까 만병통치약으로요. 아,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색달라지셨어요. 네, 오늘 머리를 좀 밝게 염색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도 뭐야 쫑디보다는 훨씬 어둡긴 한데. 여러분 지금 살짝 초록색 빛이 나는 카키색 머리색이신데요. 맞아요. 오늘 모자도 좀 뭐라고 하죠? 중저? 페도라인가요? 페도라죠. 페도라인데 살짝 색깔이 갈색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피터팬의 느낌이 있어요. 아, 피터팬. 피터팬 좋아하는데. 피터팬 같으시다 했어요. 딱 들어오시는데. 돌팔이 약사 아니고. 저희를 네버랜드로 선곡계의 피터팬. 우리 네버랜드로 끌고 가실 나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인 씨의 외로움을 달래줄 만병통치약. 네. 뭔가 있을까요? 저는 그 기분이 안 좋거나 다운되면 노래하면 좀 나죠. 확실히 네. 노래를 하면 가수니까요 역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노래를 막 하고 나면 좀 후련하고 좀 네. 훨씬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요 좀 막 외로울 때는 네. 막 그런 노래를 저도 불러요 사실. 네. 근데 좀 후련해지기는 않고요.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더 슬퍼지는구나. 그 외로운 노래를 부르니까. 아. 외로울 때 외로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구나. 저는 안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전 여러 가지 다 해봐요. 신나는 거? 네, 뭐 여러 가지. 역시 노래방을 가시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방으로 가셔서 기기가 있는 쪽으로. 네, 그럼 나인 씨가 오늘 선곡해 주신 노래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죠? 오늘 일단 주제가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요즘에 제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말 해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 해서 내가 무너졌어.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어떤 상처받는 말들 네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아 이런 노래 들으면 조금 괜찮겠다. 네.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노래를 좀 오늘 골라봤어요. 그 종현 씨는 그런 거 없어요? 상처받았던 말 이런 거 없어요? 많죠. 저는 상처받은 말 진짜 많은데 사실 저는 저한테 스스로 좀 상처를 더 많이 줘요. 아 남들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 내가 나한테. 네. 그리고 남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그런 타입이에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좀 제가 좀 그렇게 좀 파고드는 게 좀 있습니다. 의외다. 의외예요? 네. 그냥 이렇게 털털하게 넘길 것 같은데. 넘기려고 노력을 하죠. 겉으로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야, 쟤 되게 막 쿨하고 털털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적어놓습니다. 집에 가서 다 적어놓으니까요. 나인 씨 조심하세요. 몇 개 적어놨을 수 있어요.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아, 장난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나쁜 말에 대한 선곡이군요. 그렇죠. 그럼 나인 씨가 정한 주제에 푸른밤 가족들의 실시간 선곡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나인 씨와 선곡의 필이 통하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기상천외한 다른 선곡이 나올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면 되죠? 오늘 주제 나쁜 말에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요. 나인 씨가 골라오신 첫 번째 노래 듣고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오늘 푸른밤 가족들이 저를 돌팔이 약사로 진짜 알까 봐 네. 오늘 제 노래, 저희 노래, 네네네. 저희 밴드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디어클라우드의 무너져라는 곡인데요. 네.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상처받는 말도 있지만 네네. 어떤 사람이 하는 말.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말했으면 괜찮은데 네. 그 사람이 얘기하면 더 상처가 될 때 있잖아요.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마음인가요? 네. 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그냥 헤어진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네네.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다가오니까 근데 그런 노래예요, 무너져. 네. 네. 그럼요, 우선 이 노래 듣고 와서 난 씨가 들려주는 자세한 음악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무너져 듣겠습니다. 나를 찔러와 우린 달라졌지. 디어클라우드의 무너져 듣고 오셨고요.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하는 이야기 고독시클럽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이 노래에서도 당신의 말, 당신의 눈 달라져서 그래서 내가 무너진다. 그쵸. 이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존재 자체를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옆에 아무것도 안 해도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나를 흔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입김 한 번이 나에게는 폭풍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냥 나비효과. 나비효과. 날개짓 한 번이 그냥 나한테 폭풍인 거야. 지금 쫑디가 날개짓을 해주셨네. 참 아유. 웨이브가 엄청나네요. 아, 춤 같았나요? 엄청났어요. 댄스 가수여서. 네, 김성은님. 돌팔이 약사가 아니셨어. 노래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의 사연은요. 돌팔이 약사가 아니셨어. 점점점점점점. 역시 그녀는 이런 느낌이네요. 여운이 있었어요. 네, 4412님. 아, 저는 이 얘기 나올 때 디어 클라우드의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그 노래 듣고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정말 그냥 매일이 힘들고 계속 똑같은데 네.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하루만큼, 하루를 산 만큼 네.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자. 이런 노래예요.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새마을 운동하는 노래 같다. 근데 사실 저는요, 그런 건전한 음악들이 가장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가장 큰, 뭐랄까, 꿈과 이상을 심어준 노래는 네. We Are The Future였어요. 가사 내용은 우리가 미래다. 네, 제목부터 돌직구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보라님, 넘기려고 하고 속으로 자책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문드러져요. 쫑디도 바꿔보세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보면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그런 편이고 실수했잖아요. 오프닝에서도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세상을 못 구하고 나는 나를 못 구했어 이러면서 그러면 하이킥 하는구나 집에 가서 네 좀 하이킥을 떠나서요 네.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완벽주의자네 진짜 작은 거 하나 실수해도요 근데 돼요. 사람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도 나는 그걸 놓칠 수 없어 그것까지도 욕심쟁이다 욕심쟁이 스스로한테 날카로워야 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잖아요. 네. 무너져 듣고 왔는데 이 노래 고르신 이유랑 좀 뭐랄까 이게 사실 디어클라우드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노래 자기가 선곡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 번 정도는 푸른 네. 밤에서 들려드리고 싶긴 했어요. 네, 근데 네. 오늘인 이유는 왠지 그 나쁜 말이라는 주제랑 가장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해서 골라봤어요. 나쁜 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디어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또. 그렇죠. 해주세요, 디어클라우드. 해야 되죠. 네, 해주십시오. 2005년에 결성됐고 2007년에 데뷔 앨범이 나왔고요. 네네네. 그리고 용린 씨가 기타를 치고 리더이고요. 그리고 베이스의 이랑 그리고 드럼의 토근 해서 노래하는 나인까지 4명 4인조 밴드입니다. 그 멤버들 이름이 다 너무 독특해요. 신기하죠. 예명인가요, 다? 그 용린 씨는 본명, 네. 이랑 씨도 본명이에요. 오, 그래요? 토근 씨는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토근이란 이름으로 살았었대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개명한 네, 그리고 나인 씨. 그렇죠. 나인 씨는 숫자 9를 좋아하셔서 그렇죠. 나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와, 계십니다. 기억력 진짜 좋다. 아니,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기억하고 있어야죠. 아, 무너져. 이 노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네, 가사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곡을 만드시거나, 작업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좋고요. 아, 에피소드는 저희는 따로 없어요. 굉장히 지루한 밴드라서 되게 그냥 음악만 열심히 하고요. 네. 되게 지루한 거라서 에피소드는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저는 이 노래를 직접 라이브에서 할 때는 기분이 정말, 그러니까 몰입이 가장 잘 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원망할 수도 있고, 네.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기분들이 드는 노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답니다. 8339님, 나인 언니, 어제 준일 씨가 자기 노래는 안 틀어준다고 토라지셨는데 언제 한번 선곡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야죠. 네, 전 가끔씩 준일 씨가 되게 무서워요. 왜요, 왜요? 그 제가 나오는 모든 라디오를 다 듣는 것 같아요. 설마? 진짜로 만나기만 하면 너 어느 방송에서 그런 말 했지 이런 거를 집착이 보이는 걸요? 정말 무섭거든요. 정말 언제 한번 꼭 소개해야겠어요. 너무 친하신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래요?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 우리 안 친해 이러는데 같이 항상 같이 있고 뭐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준희 씨가 되게 바빠서. 맞아요 맞아요. 정민 씨 네.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그러면 나인 씨가 골라온 두 번째 노래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고른 노래가 또 우연치 않게 네. 준희 씨가 쓴 곡이네요. 정말 우연치 않았을까요? 준희 씨 무서워서. 네. 그 김예림 씨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곡 골랐는데요. 어 그렇군요. 네. 이 노래 네. 어떤 노래인지 아주 살짝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럴게요. 네. 작년이었죠. 2013년 6월에 발매가 된 네. 그 앨범이고요. 미니 네네네. 앨범인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All Right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맞아요. 그 윤종신 씨가 쓴 곡이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앨범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 그 가사가 네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왜 자꾸 날 다그치기만 해. 날 미워하지 마. 이런 가사인데 되게 김예림 씨 목소리랑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쁜 말이랑 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김예림 그랬어. 씨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가 또 10대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또 뭔가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네. 청소년기에 느꼈던 감정들이 또 목소리로 잘 표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있죠.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되게 말이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사실 뮤지션이란 직업이 네. 누구한테 음악을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결과물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또 어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네. 근데 이럴 때 이런 노래 들으면 참 아, 나도 그렇지 이런 생각도 들고 공감이 많이 가는 노래였어요. 나인 씨도 많은 힐링을 받은 곡이네요. 그렇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을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 사랑하지 마.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날 미워하지 마. 날 사랑하지 마. 그래요. 이렇게 말. 오, 차라리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마. 이러는 것 같아서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 근데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근데.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내 쌍에도 너무 많고요. 슬픕니다. 정지현님.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때 너무 속상해요. 맞아요. 하셨습니다.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모른 척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모르면서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무시하는 이렇게 거. 무시해버리는 거.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상처 줬으니까 똑같이 상처 받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줘. 이건 좀 안 좋다. 세상을 너무 제가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상처를 줘야 네. 내 마음이 풀릴 때도 있어요. 그래요. 세상 사는 거 원래 상처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8490님. 이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 제가 성인으로 한 발 나아가는 시기에 정말 공감을 이끌어줬거든요.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2327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술집 이름이랑 같아요. 감성감성하고 센치한 새벽, 알딸딸한 기분과 제 청춘의 추억이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술집 알거든요. 오, 그래요? 네, 저도 되게 많이 갔었는데. 단골이시군요? 네. 오, 이 술집 이름이 되게 좋다. 여기 그리고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사라지지 말아요라는 노래 네. 그 비디오를 찍을 때 이 여기서 찍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희 그 홍대. 나도 가봐야지. 홍대 근처. 오세요, 오세요. 내가 주인인 마냥. 가서 연락드릴게요. 네. 한잔해요. 알았습니다. 네, 김숙현님. 언니랑 같이 듣고 있는데 나인 씨 목소리 듣고 얼굴 궁금하대서 사진 보여줬더니 쇼컷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겁나 매력 있다고 감탄하네요. 그리고 어려 보인다고. 몇 살인지 궁금하대요 하셨습니다. 아, 그럼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나인 씨 마음이죠. 아, 지금 상처받았어요? 혹시? 나쁜 말이에요? 이거 나쁜 말인가? 아닙니다. 그렇진 않는데. 검색 찬스 사용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 왔는데 노래 얘기 좀만 더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노래도 정말 좋은데 네. 그 이 앨범에는 뭐 검정치마 조유희 씨 저희 네. 예전에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뭐 페퍼톤스 신재평 씨가 쓴 곡도 있고요. 네. 사실 이 앨범 진짜 좋아요. 맞아요. 최고예요. 그 개인적으로 싱어송라이터 이규호 씨도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도 곡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앨범은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앨범이 대중성도 있고요. 네. 김예림 씨의 뭐랄까 매력적인 목소리, 말소리가 음악인 그 목소리를 뭐랄까 100분 활용한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왜 그 음악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퍼포먼스가 네. 있어야 완벽한 음악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목소리 하나로 되는 음악이 있는데 맞아요. 김예림 씨는 진짜 그런 목소리를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앨범 듣고 네. 김예림 씨가 부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노래를 썼었어요. 어머. 그래서 써서 윤종신께 윤종가대게 들려드렸었는데요. 오, 그랬구나. 네, 편곡하신다고 하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얼른 대답해주세요. 윤종신님. 네, 오늘의 주제가 네. 나쁜 말입니다. 이 주제를 듣고 생각난 노래 있으시면요. 푸른밤 가족들도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광고 듣고 와서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나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곡 들었고요. 윤혜진님, 정말 뜬금없지만 나인 씨랑 종현 씨 목소리 잘 어울리네요. 두 분이서 나른한 곡 듀엣하시면 짱일 것 같은 보내주셨습니다. 저야 너무 좋죠. 나인 씨.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솔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를 느꼈을 때, 들었을 때 미성이다, 허스키다 이런 게 먼저 들리는 게 아니고 성격이 들리는군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목소리를 들으면 맞아요. 좀 말투랑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인 씨는 그런 보컬인 것 같아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탄사가 맞아요. 아이고 네. 감탄사계 돌팔이 약사 나입니다. 이주희님 네. 나쁜 말 하니까 선우 정아의 당신을 파괴하는 순간 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너 때문에 죄책감이 들잖아. 쓰레기처럼 짐이 되지 마. 바보 같잖아. 더 말하지 마.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하셨습니다. 그쵸. 이야, 이거 가사가 정말 돌직구죠? 너 때문에 죄책감 들잖아. 저는 근데 이렇게 돌직구인 그 노래들을 들으면 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쓰레기 되지 말라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돌직구 노래는 잘 안 듣게 되긴 해요. 조금 피하게 되나요? 네. 근데 제가 희주 씨랑 지금 통한 게 네. 세 번째 곡은 성은우 정아 씨 노래를 제가 골랐거든요. 그렇군요. 통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했습니다. 그러면 선우 정아 씨의 네. 어떤 노래? 선우 정아의 그 까먹었다. 알 수 없는 작곡가. 알 수 없는 작곡가. 고마워. 알 수 없는 작곡가 들고 오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선우정아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 그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여성 싱어송라이터를 제가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래서 외국 음악도 그런 거 많이 찾아들었는데 그냥 싱어송라이터 말고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네네네. 싱어송라이터 있잖아요.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짜. 악기 다루세요? 그 선우정아 씨 말이죠? 네네. 네, 선우정아 씨는 그 주로 피아노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타도 좀 치시는 것 네네. 같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싱어송라이터계에. 네네. 근데 이번에 제가 고르게 된 이유는 알 수 없는 작곡가라는 가사가 네. 이 노래 가사가 뭐 넌 말해 난해하다 자극 없다 안 섹시하다 난 말해 억울하다 편견이다 이해는 한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자기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너 별로야 너 안 섹시해 이상해 난해해 그랬을 때 억울한데 편견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되게 쿨하게 후련해지게 이제 가사를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는 미리 말씀 안 드릴 거고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듣고 와서 네. 얘기를 더 나눠볼까요? 선우정아의 알 수 없는 작곡가 듣고 오겠습니다. 차갑다 안 섹시하다 막말해 억울하다 편견이다 이해는 한다 생각해 네가 만나 내가 만나 그런 건 없나 답답해 울고 말아 오늘도 난 그래도 난 망할 변박은 멈추지 않을 거야 선우정아 씨의 알 수 없는 작곡가 네.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멋있죠. 야 너무 멋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나인 씨와 저 그리고 부산에 있는 작가님 그리고 PD님도 모두 감탄을 금치 않았습니다. 아, 이 가사가 네. 정말 좋은데 저는 무명 무명 무명을 떨치네 이게 제가 들은 가사가 맞나요? 맞아요. 무명을 떨친다.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뭐 유명세를 떨친다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은 근데 본인은 그냥 무명으로 떨친다. 떨치겠다. 아, 무명을 떨친다. 그리고 이거... 무명을 좀 이제 떨쳐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중적인 해석도 그쵸? 가능하고. 근데 그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하고 나서 배부른 소리 하네. 네. 한번 시니컬하게 또 이렇게 쳐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진짜. 너무 멋있고 팬입니다. 맞아요. 네. 아, 저도 팬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서 노래 마지막엔 그래도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그러니까. 아름답게 끝냈습니다. 이런 진짜 여우 같아요. 이게 진짜 음악이죠. 어쩜 이렇게 가사를 잘 써요? 최고입니다. 김다영님. 와, 보컬이 원래 시크한 분 같네요. 가사 내용도 그렇고 말투에서도 살짝 느껴져요. 그렇죠. 말투가 느껴지는 보컬이네요, 이분도. 그렇네요. 그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쁜 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우정아 씨는 되게 시니컬하게 약간 이런 무명 떨치지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로.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난 망할 변박할 거야. 약간 이런 이런 류로 가도 될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이런 또 방법 하나 또 네. 알려주셨습니다. 네, 5233님 우와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네요. 곡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좋은 아티스트 알아가네요. 최고 하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선우정아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네. 재밌는 이력이 있어요. 그 2NE1의 아파 네, 네. 그 작곡가이시고요. 네. 그리고 GDN탑의 오이에는 테디 씨랑 공동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EI 씨의 짝사랑이란 곡을 또 작곡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네. 주로 YG랑 같이 협업을 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파에 좀 이렇게 곡자로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랬구나. 네, 이렇게 좋은 음악을 하시는 분인 걸 또 나인 씨 덕분에 알아가네요. 근데 이분은 꼭 그 라이브 공연을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아노랑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 재즈, 뭐 락. 뭐 이런 장르가 거의 없이 네. 갑자기 스캣도 하시다가 뭐 정말 R&B 애드립도 하시다가 정말 락적으로 뭔가 포효도 하고요. 되게 멋있어요, 진짜. 라이브에서 뭔가 매력이 더 떨치는 분이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 얘기하다가. 그러면요. 계속해서 이번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다음은 뭐 우리나라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선우정아를 골랐다면 그렇죠. 영국에서는 이 여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모젠 힙이라는 가수를 골라봤어요. 이분도 역시 노래도 하면서 연주도 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네네. 거의 뭐 천재인 것 같아요. 건반, 기타, 드럼,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까지 뭐 다 너무 대단하게 연주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정말 잘해서 왜 그 자기 혼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박수 치고 막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딜레이 걸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미디 작업도 좀 뛰어나게 잘하는 그렇죠. 가수군요. 그래서 그 앨범을 들어보면 일렉트로닉이 대부분인데 네. 본인이 다 프로그래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네. 이모젠 힙. 네, 그럼 노래를 들어볼까요?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모즈님의 Hide and Seek이란 곡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곡입니다.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모젠 힙의 Hide and Seek. Where are we? What the hell is going on? Dust has only just begun to fall. Crop circles in the carpet, sinking feeling. Spin me round again and run. Stop to hold their heads heavy. Hide and seek. Trains and sewing machines. See. watch me around here. What you say, that you only meant well, well, cause you did, what you say, that it's all for the best, cause it is, what you say, that it's just what we need, you decided this, what you say, what did she say? Escape falling out your mouth. Mid-sweet talk news. People will cut us. Speak no feeling. No, I don't believe you. You don't care a bit. You don't care a bit. So escape falling out your mouth. Mid-sweet talk news. People will cut us. Speak no feeling. No, I don't believe you. Imogen Heap의 Hide and Seek 들으셨습니다. 네. 야, 이 노래 보코더라고 하나요?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죠? 보코더 굴린 목소리로만 지금 노래가 나간 거잖아요. 맞아요. 뭐,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아무것도 없이.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황홀한 소리가 날 수 있는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만든 사람도 신기한 것 같아요, 보코더. 어떻게 개발했을까, 이거. 이걸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니까. 이 노래는 49회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고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말 음악 가들도 그렇지만은 평론가들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사연 씨 하나 사연 만나볼까요? 네, 윤혜진 씨, 이 노래는 목소리가 악기다를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특별한 악기가 없는데도 굉장히 다채롭네요. 너무 맞습니다. 다채롭죠.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만. 그 말 듣는다. 이모젠 힙처럼요. 네. 목소리가 좋고 매력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우정님, 신비하네요. 노래가 여운 남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 좀 기계적이잖아요, 보코더 소리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영화 월이 보셨어요, 혹시? 월이. 알죠. 알죠. 다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되게 휴머니즘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최고죠. 저는 이 곡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기계적인데도 한편으로 너무 인간적인 네.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어쿠스틱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실 보코더라는 악기는 네. 컴퓨터 가상 악기잖아요. 그렇죠. 가상으로 하는 뭐랄까 이펙터 같은 건데 이 이펙터로 나오는 사운드가 되게 어쿠스틱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되게 신기한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이 9년 전 곡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세련됐나요? 그렇죠. 세련됐죠. 이거 가사가 그 나쁜 말을 내뱉는 상대에게 네.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뭔가 이렇게 탁 안 믿어. 나는 그래서.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나쁜 말에 어울리는 곡이라고 선곡을 해주셨군요. 맞습니다. 박정민님, 아니 선곡해온 가수들 다들 왜 이리 목소리가 매력적이죠? 푹 빠졌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곡으로 디어 클라우드 노래가 나왔었잖아요. 우와. 나인 씨의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죠. 세상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곡은 넬. 네, 곡을 골랐어요. 그 얼마 전에 또 앨범이 나왔죠. 맞습니다. 네, 정규 앨범. 아마 오늘 컴백 무대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뉴튼스 네. 애플이라는 그 앨범 타이틀로 네. 돌아온 넬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네네. 저도 사실 이 넬의 앨범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맞아요. 왜 그 중력 3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Holding on to Gravity. 네. 그리고 Escaping Gravity. 해가지고 계속 중력을 붙잡고 중력에서 벗어나고 이번에는 뉴튼의 사관 거잖아요. 맞아요. 왜 그 사과가 떨어지는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뉴턴의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중력이 있구나. 중력이 있구나라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얘는. 뉴턴이 천재가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넬의 앨범명이 왜 뉴턴 제프린지가 진짜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작가님들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면요. 노래 네. 듣고 와서 넬의 한계. 네, 그렇죠. 듣고 넬의 와서 한계.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네가 필요로 하는 나의 모습이 같지가 않다는 것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요 미안할 일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자꾸 날 몰아세운 건데 도대체 여전히 그대로인데 넌 달라져 버렸어 근데 혹시 한 번쯤 반대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나 난 몇 마디의 말과 몇 번의 손짓에 또 몇 개의 표정과 넬의 한계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곡은 신보는 아니고요. 네네. 2006년에 2CD로 발매됐던 힐링 프로세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또 컴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구 이하나님이 넬의 한계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노래 듣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하셨는데 나인씨랑 통했어요. 완전 통했다 이거는 뿅. 진짜. 대박인데? 딱 통했네요. 와. 왜 이 노래가 그런 거예요? 너 변했어. 너 달라졌다. 이 말에 상처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 얘기가 진짜 사실은 상처가 되게 많이 되긴 하잖아요. 변했다란 말이 진짜 상처가 되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종환 씨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 번쯤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라고 되묻는데 그게 또 되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너도 변했잖아 약간 이런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곡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 CD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을 텐데 한번 이렇게 추천하게 돼서 기쁘네요.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뉴턴 세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게 꿈과 절망과 사랑이 다 모인 게 중력 같다. 그리고 뉴턴 세플은 이번엔 사랑을 표현할 차례다. 꿈을 얘기할 차례다. 아, 이번이 꿈이에요. 네. 이번이 꿈을 얘기할 차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앞에 나왔던 두 앨범은 절망과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네. 내래 앨범. 들어봤습니다.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 거부할 수 없는 게 사랑과 절망과 꿈이기 때문에 네. 중력과 비슷하다라는 이 말이 되게 멋있네요. 맞습니다. 네, 한 개까지 들었고요. 네. 아까 가족분들에게 문자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족들 선곡도 볼까요? 지금 모바일 메신저로 은님, 너 진짜 실망이다. 실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요. 내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버팁니다. 타루의 돈 렛미다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심쿵하죠. 심쿵. 심쿵! 너 진짜 실망이다. 이 말은 근데 하기도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0400님, 제일 나쁜 말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가을방학에 잘 잊지 말아요 신청력. 이거 뭔가 좀 맞는 말 같아요. 잘 잊지 말아요. 네, 설득력 있는데요. 나 떠나서 너 잘 잊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네요. 잘 잊지 말라요. 7324님, 10cm의 그게 아니고 신청합니다. 나의 진심을 숨기려는 나쁜 말인 것 같아서요. 표현해야 할 마음을 그게 아니고 란 말 한마디로 다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거죠. 이 노래 아시죠? 알죠.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종현 씨가 이 노래 좋다고 아까부터 그랬는데. 네, 이 드럼으로 쿵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심장이 나우. 심쿵했구나. 심쿵했어요.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1079님, 네? 이소라 씨의 Tears요. 김예림 씨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반대로 자기를 욕해도 좋으니 관심이라도 가져달라는 곡이에요. 맞아요. 나쁜 말이라는 주제에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서 추천해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김예림 씨의 곡을 또 골라오셨잖아요. 네. 그거랑은 또 다른 반응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것 같아요. 나쁜 말에 대한 뭔가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이소라 씨 티얼스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럼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시크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하면은 나 싫어해도 되니까 잠깐 나 좀 봐. 10분만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너를 왜 봐? 싫어. 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이지. 맞아. 나한테는 나쁜 말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나쁜 말이야. 박지현 씨. 내래 1분만 닥쳐줄래요? 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그랬구나. 생각이 나셨구나. 3114님, 나쁜 말 하니까 나쁜 말이나 힘든 말 들었을 때 아무 일 없는 듯이 웃으며 넘긴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노래 추천할게요 하셨습니다. 9035님도 있네요. 김동률의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신청해요. 나쁜 말이긴 하지만 연애의 끝에는 서로를 힘들게 만들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하죠. 그래요. 사실 뭐 사람들이 헤어질 때 대부분의 이유는요. 네.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지죠. 그렇죠. 그걸 다 감수할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되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조영준님. 네. 오케이 콜.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나쁜 말 하면 이분들밖에 없어요. 빅뱅의 거짓말이요. 우와. 아니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조영준 씨가 네. 그냥 앞에 있는 저 오케이 콜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이 말 하려고 빅뱅의 거짓말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랑 정확히 맞지 않는 뭐야 이거 그거잖아요. 개그 코너에 나오는 거 오케이 콜 지갑 들면서 지갑 이렇게 아유 조영준님 그래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 씨 이 중에서 어떤 노래 골라볼까요? 저는 그 이소라 씨의 팬이라서 네. 티어스 고르고 싶긴 한데 네네. 오늘 그 바람이 분다가 또 오프닝 네. 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0cm의 그게 아니고 해야겠네요. 예스! 종현의 심쿵곡 10cm의 그게 아니고를 듣게 되네요. 와, 이렇게 아. 좋아할 줄이야. 아, 감사합니다. 어, 그게 아니고. 한 번쯤은 저를 생각하고 선곡을 또 해주세요. 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러네요. 아, 비오드 틀러서요. 가실 시간이 되셨어요. 그쵸. 근데 아유,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네. 그 나쁜 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네네. 왜 매번 상처만 주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랑은 관계를 그만둬도 좋다.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나인 씨가 매번 끝곡으로는 좀 쓸쓸한 노래를 골라 오셨잖아요. 맞아요. 나인 씨를 보내드리면서 정말 쓸쓸한 노래가 나올 것 아니고. 같습니다. 좋은데? 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니예요. 나인 씨 가지 말라는 글이 도배가 되고 있네요. 아이고야. 장지영님, 김다영님, 권보배님 등등등. 아, 쫑디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저 좀 있으실래요, 나인 씨가? 하지 말고 저 엔딩할 때까지 그러면. 그냥 앉아 계세요. 숨소리 계속 내면서. 네, 숨소리를. 아, 네,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네.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인 씨.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그러면 10cm의 그게 아니고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지 열흘이 지났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매번 무너지고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제 몫을 해내고 있는데 나만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다. 그때 라디오에서 사연이 흘러나왔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고민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래, 나만 천천히 가는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하잖아.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꿈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누구나 겪는 거란 생각에 힘을 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이기적이라는 걸 알았다. 겨우 남들도 나처럼 아파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다니 내 못된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이젠 나처럼 아픈 사람들과 마지막엔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라기로 했다. 머지않아 그날이 꼭 올 거니까 그만 이 실패에서 벗어나자고 날 다독이면서.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슬기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브라이언 맥라이트의 One Last Cry였습니다. 이 노래 저 연습곡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되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브라이언 맥라이트. 백그라운드 너무 좋고요. 홈도 너무 좋고요. 가수들 이 브라이언 맥라이트 노래 들으면서 꿈 엄청 키웠을 겁니다. 김슬기님 라디오 틀어놓고 딴짓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이 시간에 푸른 밤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라디오란 게 그렇죠. 가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너무너무 반갑고. 0408님 12시가 되자마자 자격증 시험 발표 확인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네요. 장난인 것 같아서 더 씁쓸하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1점 차이면 정말 너무 아깝네요. 아쉽다. 조금 더 준비하셔서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그땐 꼭 붙으실 겁니다. 박혜윤님, 으악! 한 달 전에 시험에서 떨어진 저를 저격하는 사연이네요. 시험을 볼 때, 결과를 받을 때 힘들어서 이기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털어내고 다음 시험 준비 중입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위로받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 말고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건 전 좋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모든 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3020님 타블로의 꿈꾸라 꿈꾸는 라디오 이후로 라디오 안 들었는데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셨군요. 앞으로도 같이 이 시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승현님, 그거 아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DJ 된 지 한 달 되는 날이에요. 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었어요. 앞으로도 쭉 들을게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현님. 이렇게 하나도 안 빼놓고 들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뭐랄까 신이 나고요. 그리고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해 주세요. 강진숙님, 재수 시작한 남동생과 같이 산 지 2개월째입니다. 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느라 요즘 잠이 모자라요. 휴, 그래도 뿌듯하고 누나 노릇하는 것 같아 기분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야, 누나다. 이게 진짜 누나네요. 엄마 같은 누나네요. 근데 아, 죄송하는데 동생이 아침을 다 먹는군요. 건강한 동생이다. 저는 아침을 진짜 안 먹었었는데 그래도 뭐 준비하시면서 아침 같이 드시고 건강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뜻깊은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698님, 중3 되는 우리 딸이 종현 씨 엄청 팬이에요. 지금쯤 자기 방에서 라디오 청취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신학기 시작인데 화이팅 외쳐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이름은 정지영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지영씨 화이팅 하세요. 정지영씨 맞죠? 정지영씨 주무시고 계실라나 지금? 만약 지금 듣고 계시면 어머니도 깨 계시는 거니까요. 어머니 방 가서 한번 이렇게 꽉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 나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토마스 쿡의 아무것도 아닌 나,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참 이상해 햇살 눈부실 때 해맑게 웃던 네 얼굴이 난 자꾸 생각나 넌 어떠니 벌써 많이 아꼈나 봐. 다시 못 견디게 아픈 걸 보니 가슴에서 자꾸만 열이 나고 널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이 나 숨겨봐도 그게 잘 안 되나 봐. 이별하고 있는 날 다 아는 거 식식한 척 강한 척하는 내가 웃는 눈빛마저도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작고 좁은 나의 세상 속에 살던 넌 행복하긴 했을까. 추억이 초라한 내 앞이라 더 눈부셔. 너 있는 곳 너무 멀어 다가갈 수 없어. 헤어져도 보내지 못하나 봐. 네가 돌아와줄 것만 같아서 남기냈을까. 네가 곁에 없는 나보다 내가 없는 네가 더 두려워. 난 지금 쉽게 또 사랑할까봐. 오늘 방백. 겨울 강가에서 안도연.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들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색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추위다운 추위 한번 안 온 것 같은데 벌써 낮엔 봄 기운이 넘실거립니다. 그래도 봄이라고 못 느끼는 건요, 미세먼지의 습격 때문이겠죠. 저도 참 고생했는데 요즘 감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독하다던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마르타 산체스가 피처링한 카를로스 바우테의 콜간도 앤 투스 마노스 듣겠습니다. 소피님의 신청곡이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Sé que pronto estaré en tu camino. Sabes que estoy colgando en tus manos, así que no me dejes caer. Sabes que estoy colgando en tus manos. Te envío poemas de mi puño y letra. Te envío canciones de 440. Te envío las fotos cenando en Marbella y cuando estuvimos por Venezuela. Y así me recuerdes y tengas presente que mi corazón está colgando en tus manos. Cuidado, cuidado, que mi corazón está colgando en tus manos. De hablar contigo. No me importa qué dice el destino. Quiero tener tu fragancia conmigo y beberme de ti lo prohibido. Sabes que estoy colgando en tus manos. Así que no me dejes caer. Sabes que estoy. Y tengas presente.